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김광훈 작곡인 노래는 주제 79, 1990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내가 지켜선 조국은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사랑하는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는 인민군 장병들의 요율한 조국의 감정을 진실한 시음악적 형상으로 펼쳐보인 명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요는 누구나 생활을 통하여 피부로 절감한 조국의 귀중함과 뜨거운 사랑의 감정, 조국소의 불타는 의지를 조국소의 전초선에 서 있는 인민군 초병의 입장에서 생동한 형상으로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조국의 처소를 지켜선 천만 장병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무한한 조국의 바 투철한 수호정신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인 시형상은 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친근하고 뜨거운 정서가 구비치는 소정적인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본의 사박자에 기초하여 미네림 대조에서 흐르는 선율은 솜새하면서도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졸졸한 선진행과 신표와 삼연 운부를 비롯한 효과적인 선율 리듬, 마감 부분의 졸중을 가지는 독특한 선율 전개 등을 하여 더욱더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고 그들을 노래의 숭고한 정신세계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내가 지켜선 조국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일선을 지켜선 천만 장병들의 가슴마다의 서정이 간직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불타는 조국소의 의지를 진실하고 졸졸한 시음악적 형상으로 펼쳐 보인 것을 하여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논리 애창되고 있는 시대의 명곡입니다. 다음 순서로 너리의 근위부대 자랑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솔태성 작사 작곡인 가요 근위부대 자랑가는 주체 103 2014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세계 최강을 떠돌던 미제를 다승한 자랑찬 승리의 전통, 전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에 배출된 근위부대들의 빛나는 전투 위훈들을 긍지 높이 노래하면서 위대한 당과 수령의 용도를 받들어 적들을 존륭케 한 근위부대들의 고귀한 투쟁 업적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영원히 빛내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지향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근위부대들의 빛나는 전투 위훈들을 훌륭한 가사 형상으로 그려보인 노래는 전승의 역사를 돕는 긍지로 안고 사는 자랑과 필승의 신심으로 충만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감정 세계를 진취적이고 활달하며 기백이 넘친 행진곡적인 선율 형상으로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구조상 반복성이 없는 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래의 선율은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미대조상에서 전개되면서 처음부터 진취적이고 졸도 있는 군가적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면서 위대한 영장의 선길 아래 세계를 놀려는 신화의 창조자들로 자라난 근위부대들에 대한 끝없는 긍지의 감정을 안겨주면서 주체조선의 전승업적을 영원히 빛내어갈 천만 국민의 확고한 의지를 힘있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우리 조국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전쟁 도발과 제재 소동이 그 어느 때보다 광란적으로 벌어지던 위기 일발의 정세 속에서 전승절을 맞으며 창작 보급된 것을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당에 적들의 책동을 단호히 짚으시고 주체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갈 1100배의 용기와 기백을 안겨주는 최후 승리의 진군가로 힘있게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함정거래 서러운 방자들 그리 이보게 불태에 방어선도 깨버린 그 이육버련 사단 험준한 사람을 벙천 넘며 승전의 포성을 울려 적들을 전열케한 그 이름 잘 높은 안동시비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